우리나라의 자강도에서 흥주 청년 사모발전소가 완공되어 조업했습니다. 장자강에 또 하나의 능력이 큰 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강계시의 전력 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발전소 조업식이 8일에 진행됐습니다.